언제부턴가 너를 쉽게 대하는데 난 익숙했어. 내 뒤엔 항상 네가 섞게 믿었게 얼썩었었어. 지대로 지고 질릴 대로 질려버린 너 지금도 후회해 미치도록 내가 싫어도 넌 이미 떠나고 없는데 Back to you, back to you, back to you. 매일 같은 거짓말 속에 외로움 속에 갇혔어. 매일 듣던 변명 앞에서 이미 네 맘은 다쳤어. 이제야 네가 보이는데 Back to you, back to you, back to you, back, back, back, back to you. 친구들 틈에 너의 자리는 보이질 않고 내 오른 맘속에 이미 넌 내 여자라고 외롭게 언제부턴가 너의 시간이 약속들이 우스워졌어. 내 뒤엔 항상 네가 있었기에 믿었기에 어리석었었어. 지지대로 지고 질릴대로 질려버린 너 지금도록 후회해 미치도록 내가 싫어도 넌 이미 떠나고 없는데 Back to you, back to you, back to you. 매일 같은 거짓말 속에 외로움 속에 갇혔어.